들리는 블로그 쉬중잡담. 안녕하세요, 아빠 투툼입니다. 아, 오랜만에 쉬중잡담이 또 야외에서 또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러분 청도입니다. 청도. 청도 아시죠? 중국 청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경북 경상북도 청도군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 물 들어온 거를 좀 닦고 있어서 지금 경상북도 저는 청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녹음 방송이죠. 녹음 방송인데 지금 방송을 녹음하는 시간이 2015년 6월 11일. 지금 시간은 오후 10시 5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청도에서 이렇게 지중잡담을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청도에 여행을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오랜만에 야외에 나온 김에 이렇게 또 외부에서 지중잡담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청도는 왜 왔냐고, 일단 제가 왜 왔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이제 아빠 두툼이 캠핑을 되게 이제 좋아하는 거는 아마 지중잡담을 계속 들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캠핑할 만한 곳이 또 없나 싶어서 여기저기 뒤지다가 제가 여기는 청도에 있는 운문댐 하류보 유원지에 와 있어요. 운문댐 하류보 유원지가 이게 야영이 가능하거든요. 밀양에 혹시 기회송님을 가보신 분들은 뭐 거기랑 조금 비슷한데, 여기는 운문댐에서 이제 물을 방류를 하게 되면 이제 물이 지나가는 그 하류보입니다. 하류보 이제 하천이죠. 하천의 양쪽으로 좀 드넓은 이제 유원지가 있어요. 유원지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냥 강변 체육공원처럼 그냥 강변에 이렇게 잔디 그냥 있고 이렇게 사람들 산책할 수 있는 곳 있고 이렇게 그냥 잔디밭 위에 이렇게 야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개수대랑 이제 화장실도 구비가 돼 있고요. 이게 정식적으로 개장이 원래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는 6월 20일까지가 무료고 21일 날 이제 개장을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제가 정보를 듣고 이번 주까지는 아 그럼 무료구나 해서 오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저는 뭐 또 주말에는 복 잡아서 잘 안 다니니까 원래는 어저께 오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제가 안 왔어요. 어저께 안 오다가 오늘에서야 이렇게 왔는데 아까 이제 막 와서 혼자서 제가 이제 텐트를 막 치고 있는데 그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예?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제 뭐 이런데 보통 촌에 이런 유원지 관리는 이렇게 청년회 뭐 이런 데서 하잖아요. 청년회 같은 데서 하는데 뭐 좀 거기서 막내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둘러보러 오셨다가 저한테 말을 거셨는데 내일 정식적으로 개장을 한답니다. 근데 앞에 현수막은 6월 12일 맞네요. 내일 이렇게 정식적으로 개장을 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변경이 됐대요. 당겨졌다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차비랑 이렇게 야영비 뭐 유원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거나 뭐 비싼 가격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 무료일 때와 유료일 때 또 이렇게 감흥은 또 다르잖아요. 무료 캠핑장일 때 이 정도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유료일 때 가격 대비 이 정도 캠핑장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를 따지고 보면 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무료인 저 청도 운문댐 하류보 야영장에 와 있습니다. 운문댐 하류보 야영장이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제 출발할 때 제가 지니 내비게이션은 지니 지도를 쓰는데 지니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주소를 저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주소로 검색을 하셔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대구나 부산 지역에서는 많이 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김해에서 왔거든요. 김해에서 왔는데 1시간 조금 넘게 걸렸고 대구에서 오면은 뭐 1시간도 아마 채 안 걸릴 것으로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도 운문댐 하류보 야영장에 나와서 이렇게 취중잡담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이유가 평일이다 보니까 지금 강을 가운데 두고 제가 조금 전에 밥 먹고 배불러서 산책한다고 제가 있는 쪽편에 강 끝에서 끝까지를 산책을 하고 왔는데 저 말고 반대편 끝에 주차장 앞에 텐트 한동 있었고요. 이쪽에는 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저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저 강을 건너서 한 팀이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팀 남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운문댐 하류보 야영장에 저 포함해서 세 팀이 세 동의 텐트가 지금 야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날씨는 흐리흐리해서요. 아까는 조금 전에는 살짝 이슬비가 내리더라고요. 이슬비가 내리는데 또 지금 나가니까 또 비가 그쳤어요. 내일까지 모레까지 계속 흐리기만 하고 비는 안 온다고 하니까요. 원래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텐트 칠 때 비가 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비는 안 와서 텐트를 잘 치고 지금 캠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솔캠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오니까요. 오늘 저도 조그만 1인용 텐트, 낚시 텐트에 위에다가 타프를 조그맣게 덮어가지고 좌식 모드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옥상에 제가 창고가 있어서 장비를 내리다가 낚시 의자를 하나 챙겼는데 그 낚시 의자를 아마 차에 실는 걸 깜빡했나봐요. 그래서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짐을 꺼내다 보니까 낚시 의자가 없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낚시 의자 혹시 옥상에 있나 봐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누가 주워 갔나봐요. 저희가 이제 집이 빌라다 보니까 저희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서 누가 옥상에 누구나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걸 누가 주워 갔나봐요. 그래서 낚시 의자 또 하나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 의자가 꼭 필수거든요. 이제 풀 캠핑을 갔을 때 그 선베드 같은 제가 체어가 있는데 거기 체어에 앉으면 그 낚시 의자를 앞에 놓고 다리를 꼭 쭉 뻗고 이렇게 누워야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데 그 낚시 의자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하나 잃어버리는 바람에 하나 또 새로 장만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것 때문에 한창 이렇게 계속 신경이 쓰였던 캠핑인데 어느샌가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있고 또 이렇게 취중잡담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네요. 일단 야외에 나와 끊어 나왔고 일단 첫 곡을 노래를 한 곡 듣고 또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죠. 첫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청도에서 아파트툼과 지중잡담 듣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온문댐 하류보 야영장에 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캠핑을 하면서 지중잡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건너편에 한 팀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한 팀은 아까 장작 불 피워가지고 고기 잘 구워 먹었나봐요. 아직까지 불을 켜놓고 아직까지 잘 캠핑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조금 오지성이라서 뭐 유원지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전기가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전기가 안 돼서 전기 안 되는 모드로 캠핑을 다녀야 되는데 반대편에 그 팀들도 아주 밝은 조명을 켜놓고 잘 캠핑을 즐기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캠핑 텐트 위로 그 뚝방 건너편에도 건물 간판이 하나 보이는데 해필이면 또 모텔이에요. 모텔 파크랜드 뭐 무슨 목욕탕 표시가 돼 있는 거 보니까 모텔이에요. 모텔이 있으니까 혹시 여기 와서 샤워를 못해서 캠핑하는데 조금 불편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모텔 대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캠핑하시면 그 목욕탕이나 모텔 대실 같은 거 잘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이용을 하셔가지고 불편함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네요. 네, 저는 오늘 아까 집에서 한 3시쯤 출발했어요. 3시쯤 출발해서 오후 3시쯤에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니까 4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 구축을 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5시가 넘었었어요. 예, 5시가 넘었고 하루 종일 오늘 저는 이제 뭐 저녁형 인간이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늦게 한 10시쯤 일어나서 밥을 안 먹고 있다가 바나나 하나 먹고 이렇게 오후까지 계속 있었는데요. 예, 짐을 싸서 이제 갑자기 나오면 밥 먹고 나올까 아니면 청도에 와서 먹을까 하다가 그래도 야외에 나와서 먹는 게 맛있으니까 일단 간소하게 챙겨서 나왔죠. 나와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넘어오는데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으니까 여기가 이제 조금 거리가 애매해서 청도 IC에서 내려도 그만큼 와야 되고 밀양 IC에서 내려도 이렇게 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은 가는 가까운 데를 안내를 하다 보니까 청도 IC는 또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밀양으로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밀양에 빠져서 한참 국도를 타고 넘어오는데 배가 점점점 고파져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캠핑장에 도착을 했죠. 도착해서 첫 끼 먹은 게 지난번 지리산 내원 야영장에 캠핑을 가서 아침으로 먹을 거라고 이렇게 산 그게 있어요. 콩나물 국밥, 컵밥을 사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샀다가 안 먹었어요. 잠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고양이 두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제가 지금까지 전국에 어떤 캠핑장을 가도, 캠핑장에는, 일단 고양이가 꼭 있는 것 같아요. 이 고양이들이, 캠핑장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음식 찌꺼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남겨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때 그냥 자면 안 되겠네요. 고양이들이 또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잘 챙겨놓고 잠을 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어쨌든 고양이 두 마리들은 절로 지나갔고요. 첫 끼를 그 콩나물 국밥, 컵밥이죠. 그거를 이제 이 텐트를 쳐놓고 원래는 그 청도 전국 3대 김밥 중에 하나인 그 할매 김밥이라고 청도에 있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었는데 그래서 청도에 오면 일단 간단하게 여기 있는 그걸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녁 시간이 좀 늦어서 이게 청도 김밥은 뭐 점심 그 피크 그때쯤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걸로 일단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혼자서 또 솔캠을 다니는데 최저 예산으로 다니기 위해서 일단 기름값 빼고는 더 쓰지 말자라는 생각에 저번 캠핑에 남은 그 콩나물 국밥에 물을 부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어쨌든 그걸로 한 끼를 때우고 원래 청도를 온 이유가 운문댐 야영장이 이번 주까지 무료인 것도 있지만 무료인 거를 해서 이제 그 청도 가면 뭘 보지? 라는 것들을 이제 좀 검색을 해보니 청도에 또 프로방스 빛축제가 뭐 거의 1년 내내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방스 빛축제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질녘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오후에 제가 출발을 했죠. 이렇게 오후에 출발을 해서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프로방스 빛축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지도를 검색을 해보니까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좀 돼요. 그래서 그 컵밥 한 그릇 후루룩 먹고 차를 타고 다시 그 비축제 쪽으로 나갔습니다. 비축제 하는 데가 프로방스 비축제 있는 데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는 그 청도 소싸움 경기장이 있는데 있더라고요. 그 청도 소싸움 경기장 있는 바로 건너편이 저 프로방스 비축제 하는 행사장이더라고요. 그 행사장은 뭐 거의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거의 그냥 뭐 그 관광지예요. 그냥 놀이동산처럼 뭐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오늘 일단은 제가 도착을 하니까 한 6시쯤 됐던 시간인데 요즘에 이제 하계다 보니까 해가 빨리 안 지잖아요. 해가 빨리 안 지니까 날이 아직 밝아서 비축제인데 뭐 전등들이 점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볼 게 없잖아요. 근데 프로방스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명화 있잖아요. 명화 그 좋은 그림들 미술관에 세계 유명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그 그림들이 이제 모조품이지만 이렇게 곳곳에 전시가 되어 있어서 그림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날 밝을 때 와가지고는 특별히 뭐 볼 것도 없고 아 여기 입장료 성인 7,000원인데 7,000원을 내고 들어올 만큼 너무 부실하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데 안에가 있는 건물은 전부 다 가게예요. 뭐 식당이나 이렇게 뭐 오락실 이런 거 돈 내고 다시 또 돈 내고 해야 되는 가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에버땡땡이나 뭐 이런 놀이동산 뭐 놀이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그 입장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건물에 뭐 다른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뭐 그거랑 마찬가지였어 있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들 구경하는 데는 입장료 7,000원으로 다 되는데 일단 비축제인데 낮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림 몇 점 보고 있다가 한 6시 반, 7시가 채 안 돼서 다 봤어요. 뭐 돌아와 한 바퀴 도는데 뭐 한 3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입구 쪽으로 나가서 표소 직원한테 혹시 저 위에 이제 빛 이제 불이 많이 들어오는 그 이제 밤에 구경할 곳들 거기에 불이 언제 들어오냐 이런 물어보니까 한 7시 반에서 8시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있을 게 없어요. 뭐 또 평일이다 보니까 안에 또 웬만한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이 혼자서 할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물어보니까 뭐 그 뭐지 들어올 때 그 비용을 지불했다는 따로 티켓이 없고 영수증을 가지고 하기는 하던데 영수증만 있으면 뭐 제 입장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나갔다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주차장에 있는 그 청도 관광 지도를 보고 가까운 곳을 찾으니까 청도 와인 터널이 여기 가깝더라고요. 뭐 한 3km 조금 넘던데 그래서 아 딱 와인 터널 다녀오면 얼추 시간이 맞겠군 해서 와인 터널로 갔습니다. 와인 터널에 갔는데 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와인 터널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또 노래를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두 번째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꾸 내 이름 와 어렸다 좋아해 허니 내 사랑 주변 곳곳에 단지 숨겨 왼손에 파란색 루이스키 시가를 피고 오른손엔 루이식사세 술병을 끼고 Everyday party time 저렇게 groove time으로 고하게 놀고 go go Many many men More one more one Many many men Class 타고 후원캔 on top of record record 너의 통째를 싣고 가스테리오 애써 흐르는 빛바바 서브웨이 신동의 무릎을 터뜨리는 다른 차들의 경고기 하 어둡던 지하에 때를 불쩍 믿어버리고 머리 붙어봐 끝까지 부르자 일고수구로 거리를 걷는 나 찾아 배고픔이 날 데려간 곳 호텔 뷔페 이제 그 신세 졌던 친구들에게 한턱 쏜 뒤에 새 차를 타고 보던 내새 집에 밤새 불 속으로 다 같이 출국에 흐르는 내 맘 부족함 없이 흐르던 이날 이 기분 이대로 삶 No more life to the future 치중잡담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빠투툼은 원래 어릴 때부터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가면서 그렇게 정치에 많이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작은 국가가 그 조직 안에 있잖아요. 다 정치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잠깐 짬을 내서 와인 터널에 갔는데 그 와인 터널에서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바로 그겁니다. 정치와 관련된 겁니다. 와인 터널이 요새입니다. 부분 유료화가 됐어요. 와인 터널 입구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뭐 안에 밖에 그냥 밖에는 거의 그냥 가게죠 가게 그냥 와인 감으로 만든 청도가 감이 유명하니까 감으로 만든 와인 판매하고 그냥 터널 밭만 볼 수 있게 하는 그 정도만 무료고요 그 안에 또 들어갈 때는 2,000원 입장료를 내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도착한 시간이 한 7시쯤 도착을 했었는데 6시까지만 그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바깥쪽에 하여튼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그 와인 판매하고 이렇게 또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한 7시쯤 들어갔을 때는 관람객이 저 혼자 했어요.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자연히 들리잖아요. 터널 안이니까 이렇게 울려가지고 들으니까 김해 시장님의 사모님이 와인 터널에 방문을 하기로 했나봐요. 보니까 제가 잠깐 둘러보고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는데 제가 나올 때 그 다른 그 사람들 이렇게 뒤에 수화들 끌고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설명을 듣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모님이 도착하기 전에 곧 도착한다고 하면서 그 일하는 직원들이 야 그 김해 시장 사모님 오는데 오면 뭐 설명을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러면서 서로 미루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딱 보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장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그 조직장이나 누가 이제 팀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오고 어떤 뭐를 할 때 아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끼리 막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피식 웃고 나오는데 그 김해 시장님의 사모님이 그 직원 한 명 옆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뒤에 줄줄줄줄줄줄 수화들이 따라 오면서 보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한낮 그냥 시한 광역시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시인데 시의 시장의 와이프가 그 정도의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다면 아 진짜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정도 되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금 해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아, 제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나 좀 그 권력의 힘을 좀 쏟아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와인터널 관람을 하고 나오면서 그 장면을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와인터널을 후딱 보고 나왔는데요. 와인터널에 가실 때는 오늘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고 이렇게 뭐 그렇다고 춥지도 않고 해서 제가 반팔 하나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딱 좋은 날씨였어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데 와인 터널에 들어갔는데 터널 안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아 춥더라고요. 그 안에 온도계가 달려있는데 10도대였어요. 온도가 기온이 10도대여서 반팔 하나 입고 안에 와인 터널 안에 돌아다니기는 조금 춥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그 긴 옷 위에 겉옷 하나 이렇게 챙겨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와인 터널을 관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인 터널에는 또 이렇게 와인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와인 터널이다 보니까. 청도는 감이 유명해서 감으로 만든 와인.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와인이라고 하면 포도주를 생각을 하잖아요. 뭐 가끔 저도 요새는 저 먹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감으로 만든 감와인을 판매를 하는데 보통 저도 뭐 비싼 와인은 안 먹고 보통 마트에 가면 9,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와인을 주로 즐겨 마시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가마인을 봤는데 가격대가 상당히 비쌌어요. 뭐 보통 3만원 정도에서 10만원까지의 가격대가 줄을 이뤘고 제일 싼 거를 보니까 18,000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약간 레귤러 이름이 레귤러라고 하는 게 조금 단맛이 난다고 하길래 일단 레귤러 와인이 18,000원짜리가 있길래 하나 샀어요. 그거는 주말에 제가 시음을 해보고 다음 먹방 방송 때 평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하여튼 가마인을 하나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와인터널 관람은 금방 끝났고요. 그리고 와인터널 옆에 또 무슨 하나 보물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된 뭐 사찰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잊어버려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적사라고 합니다. 대적사 극락전이 보물 제 836호라고 하네요. 와인 터널 입구에 왼편으로 이렇게 길이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한 100m 정도 가면 나옵니다. 아주 조그만 사찰인데요. 조그만 사찰 안에 들어가면은 그 극락전이 있어요. 그 무슨 한옥처럼 되어 있는 뭐 집이 하나 있는데 하여튼 거기를 이제 자세히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안에 엄청나게 크기 큰 개를 키우더라고요. 그 개 한 마리가 낯선 사람 왔다고 얼마나 치재되든지, 아, 놀라가지고 제대로 구경하지도 못하고 그냥 급하게 부랴부랴 사진만 한 장 찍고 도로 쫓겨나왔잖아요. 아, 이, 그래도 보물이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을 할 텐데, 아, 그렇게 개를 키우면서 이렇게 좀 혐오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공포, 두려움을 주니까 조금, 아,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나왔어요. 그것까지 봐도 보고 나오는데도 한 30분도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해가 져가고 있었고, 그렇게 다시 그 프로방스 비축제에 다시 제 입장을 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입장권 비싸다 비싸죠. 7,000원. 아까 볼 게 너무 없었으니까요. 그거를 끊어서 왔으니까 결국 비축제니까 불 켜진 것들은 보고 가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시 갔어요. 3km를 거꾸로 달려서 프로방스 비축제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도착하니까 이제 불들이 막 켜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산 위에 이렇게 깔려 있던 조명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별로 이렇게 쫙 켜져 있는데, 아, 왜 비축제라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보니까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일단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저 비축제에 대해서. 이번 노래 뭐 듣죠? 신나는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래 햇살 탓일까 아지랑이 피는 하늘 잠시 감은 눈에 나도 몰래 생각이 나. 시작하는 저도 어쩐지 웃었나. 그때 우린 저들 같았을까 떠올려보지만 그래 마냥 좋았어. 다시 내게 없을 만큼 허나 지나버린 얘기인데 웃을 뿐이야. 네. 나올 때 다시 입구로 들어가면 조금 그 매표소 직원들과 좀 그럴 것 같아서 뭐 차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 나오는 길로 거꾸로 역주행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차를 대고 다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안에 이제 불들이 막 켜져 있더라고요. 확실히 낮에 볼 때랑은 달라요. 올라가는 때부터 이제 LED 불빛들이 막 켜져 있으니까 확실히 빛축제 느낌이 나더라고요. 마치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 용인에 있는 에버땡땡의 야간에 그 퍼레이드 할 때 이런 불빛들로 만든 옷도 입고 그 열차나 차에다가 이런 빛으로 빛 전선들을 막 감아가지고 전구들의 불을 켜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퍼레이드를요. 그런 느낌이 났어요. 이 동네는 온통 그런 이제 전구들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혼자 왔죠. 평일이다 보니까 혼자 와가지고 청도 하니까 이 빛축제가 뭐 하고 있다 이렇게 검색이 돼서 찾아왔는데 혹시나 저처럼 이게 청도 브로방스 빛축제에 혼자 가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커플들을 위한 곳인 것 같아요. 가족 단위들로 오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 대부분이 포토존이라고 하는 게 커플들을 위한 이런 포토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와가지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 커플은 그 커플 인증서 뭐 무슨 포토존 앞에서 자기들 얼굴 넣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뭐 이렇게 거치대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때마침 제가 옆에서 다른 것들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저보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 웃으면서 찍어주긴 했지만 이 남자 혼자서 이런 거 이제 보러 온 사람한테 이거를 찍어달라고 하는 게 이 맞는 건가 도대체 조금 서럽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잘 찍어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브로방스 빛축제를 계속 즐기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진짜 온 데가 다 이렇게 LED 조명들로 둘러싸여서 나무들이라든지 저 풀밭들도 동산들도 모두 다 이렇게 LED 불빛들로 화려합니다. 화려해서 그냥 눈이 즐거워요. 눈이 즐겁고 안에 돌아보는 데는 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한번 가보면 두 번 가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번 정도는 와보기 좋은 곳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아까 찍은 사진들을 제가 다시 돌려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뭐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좋네요. 근데 두 번 가서는 볼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청도에 오신다면 이렇게 특히 주말에 이제 대부분 오실 거니까 주말에 오시면 낮에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청도 소싸움 그 경기장에 가셔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만 경기가 있으니까요. 경기를 충분히 즐기시고 그 다음에 청도 다른 곳들도 한번 들려 보시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프로방스 비축제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이렇게 가셔가지고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해가 안 졌다 그러면 가면 이렇게 볼 게 없어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저처럼 이제 와인 터널에 한번 가셔가지고 와인 터널 구경도 한번 하시고 비축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3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오후 11시 2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죠.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곳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운문댐 하류보 야영장 여기 이제 물이 계곡 수처럼 이렇게 수량이 많거나 물살이 빠르지가 않아서 물 흘러가 내리는 소리는 거의 안 나요. 아주 조용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잠은 되게 잘 올 것 같아요. 보통 그때 지리산이나 이렇게 다른 데 가면 계곡물이 이렇게 옆으로 막 수량이 많고 물살이 빨라서 흘러내리면 물살 흘러내리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시끄러워서 저번에 그 우리 지난주 제가 내원야영장에서 지중잡담 진행한 거 한번 들어보셨죠? 거기는 거의 물살이 빨라가지고 그 계곡물 흘러내려가는 소리에 제 목소리가 거의 파묻힐 정도로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시냇물 졸졸졸 흘러가는 소리 정도만 나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잠시 있어 볼 테니까 한번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이 귀뚜라미 소리처럼 이렇게 귀뚜라미 같은 이런 풀벌레 우는 소리 조금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운문포 하류, 운문댐 하류보에 이렇게 천이, 하천이 흘러가면 여기에 이제 징검다리, 돌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돌다리 사이사이로 물 흘러가는 소리가 졸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 납니다. 그리고, 가끔 개구리 소리도 잠깐 나던데, 뭐 지금은 개구리 소리가 안 나네요. 하여튼 이렇게 평온한 밤입니다. 평온한 밤이고 아주 조용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주말에 오시면 제가 후기를 봤는데 이제 새벽까지 떠드는 이렇게 비매너 캠핑족들을 가끔 만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평일날 이렇게 사람 없을 때 즐기기에는 나름 뭐 괜찮은 야영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안 돼서 이렇게 좀 불편한 거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전기를 안 쓰니까 크게 뭐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저녁 먹고 배가 부르고 소화가 되니까 조금 졸리네요. 혼자서 이렇게 팩소주, 저 플라스틱 병에 드는 팩소주 쪽에 이제 병소주인가요? 하여튼 한 개 조그만 거 먹어치우고 클라우드 맥주 한 캔 얼려서 가져온 거 이렇게 소맥으로 말아서 저녁 먹을 때 확 급하게 다 마셨더니 죽기도 조금 모르네요. 역시 취중잡담은 술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진정한 취중잡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또 노래 한 곡 더 듣고 마무리 클로징 멘트 하러 돌아오도록 할게요.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차에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네, 청도 운문댐 하류보 야영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들리는 블로그 취중 잡담입니다. 저는 아빠 투툼이고요. 최근에 혼자 게스트가 없어서 혼자서 방송하는 게 자주 있네요. 그리고 취중 잡담 생방송도 요즘에 세이 라디오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게릴라 방송처럼 언제 할지 몰라요. 몰라서 여러분들께 언제 방송한다 이렇게 딱 공지를 못 드리겠는데 이것도 조만간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가 이제 취중잡담 업로드하는 날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방송하는 날도 생방송도 아마 보통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날짜가 바뀌면 또 방송하면서 따로 청취자분들께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들리는 블로그 취중잡담은 아시다시피 우리 삼방동 고급잡부와 함께합니다. 오늘 청도 문댐 하류보 야영장에서 흘러가는 졸졸졸 흘러가는 그 하천 시냇물 소리와 함께 청취자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오늘은 제가 하루 만에 짧은 시간 청도 여행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청도 여행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중국 청도 여행이 막 나와요. 중국에도 청도가 유명하죠. 하여튼 경북 청도 여행 이렇게 검색을 하면 청도에 대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더라고요. 청도 나름 한 번쯤은 와볼만한 곳인 것 같아요. 저 내일은 우리 개그맨 전유성 씨가 이 청도에 내려와서 개그맨 뭐 극단이라든지 박물관, 뭐 코미디 박물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봤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청도거든요. 내일은 거기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이제 눈꺼풀이 슬슬 내려오네요.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들리는 블로그 지중잡담 청취자분들도 지금 저녁에 듣고 계신다면 아빠 투텀과 함께 잠자리에 같이 들어요. 성시경을 따라 하나요? 잘 자요? 잘 자어? 이런 거 성시경 너무 느끼하던데 저도 뭔가 마무리 멘트를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들리는 블로그 취중잡담 마무리 멘트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하나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제부터 오프닝과 클로징에 이제 트렌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이렇게 같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야외에서 진행한 들리는 블로그 취중잡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 성시경 따라서 할게요. 오늘 밤이니까 잘 자요. 반짝거리네 나는 널 채우는 샴페인 너는 날 깨우는 카페인 그대와 나의 밤이 아름다운 밤이 영원하도록 집에 가지 마 놀자 너나 나 이 예뻐도 됐나 싶을 정도로 이런 이기적인 아가씨야.